아름다워 사랑을 꽃 피우리 깊어가는 이 한강 헤어졌던 너 다시 만나니 너와 나는 전생 연분이지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사람 만났으니 사랑의 꽃 피우리 아 예쁜 사랑 꽃 피우리 사랑의 꽃 피우리 별보다 아름다우 사랑을 꽃 피우리 깊어가는 이 한강 다시 만나니 반가워요 너와 나는 전생 연분이지 세상을 다준 대로 바꿀 수는 없는 사람 사랑의 꽃 피우리 아 예쁜 사랑 꽃 피우리 사랑을 꽃 피우리